평양 정보기술국 창립 서른돌 기념 보고회가 14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동지와 평양 정보기술국의 일꾼들 정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의사는 평양 정보기술국 과학자 기술자 정업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최태복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평양 정보기술국은 주최 75, 1986년 7월 15일에 창립된 후 지난 30년 동안 당과 수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전도유망한 정보기술 인재들과 현대적인 연구 설비들을 갖추고 과학연구와 생산이 일체화된 믿음직한 정보기술 연구 개발기지로 강화 발전되어 인민경제의 정보화 실현에 공헌했다고 강조했습니다.